햇살이 따사롭다, 하늘이 참 푸르다, 꽃이 참 곱다, 이런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그리고 주위 환경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문득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랑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알고 계시지요? 오늘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득 의심과 의문이 들었다면 잠시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국어 찬양의 제목 보기로 준비했는데요. 1번 참 아름다워라, 2번 참 은혜로다. 정답 아시는 분들 빛나는 인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게리 채프만의 음성으로 영어 찬송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빛나는 인사,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국어로 보기를 준비했어요. 1번 참 아름다워라, 2번 참 은혜로다. 오늘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해 사연과 기도 제목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인사로 함께 또똑똑 문을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참 햇살은 따뜻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실은 조금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죠. 아직은 꽃샘추위 때문에 조금은 더 감기 주의 그리고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위 곳곳에서 또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사연도 함께 남기실 수 있고요. 듣고 싶으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드리장님, 오늘 날은 조금 쌀쌀해도 화창한 날씨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6525번님은요, 9개월 된 우리 아들의 미소만큼이나 아름다운 찬송이었네요. 오늘도 복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6818번님, 주님께서 주신 하루가 너무나도 기쁘고 은혜롭네요. 항상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377번님은요, 요즘에 새로 태어난 둘째 조카로 인해서 첫째 조카를 돌보느라 조금은 바쁘지만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고 즐겁습니다. 9243번님은요, 저는 처음 해외여행 갔을 때 이 찬송가의 제목처럼 참 그 도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샤론의 꿈님,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밖을 봤는데요.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주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평안이 더합니다. 642번님, 주님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답죠. 이제 곧 봄이 오면 색색의 고운 꽃도 피고 얼마나 예쁠까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렙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실은 우리 주의 환경 통해서도 참 많이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선물하신 많은 것들, 오늘은 그 보물들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정답 못 보내주신 분들, 한 번 더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셨다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보기 1번 참 아름다워라, 2번 참 은혜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을 함께 해주세요.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창밖 보이시나요? 또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더 아름답겠죠? 찬양을 함께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 함께하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사랑되고 내 마음은 하나도

나의 든 뒤에서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 조금 더 나눌게요. 8334번님, 어릴 적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40대에 철든다는 그 말이 맞는 듯 싶습니다. 사계절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가 만드신 천지만물이 참 아름답다는 걸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삶 속에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남기셨어요. 그러고 보면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또 사랑을 느끼는 부분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는 멋진 사연 나눠주셨고요. 김병자 집사님,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남기셨고요. 4076번님, 평화로운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늘 잘 듣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고 날은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저녁 시간이네요. 아멘. 6829번님, 항상 입에 맴도는 첫 찬양이었어요. 오늘은 영어 버전으로 들었는데 더 은혜가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5825번님은 미운 4살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와 함께 오늘 외출을 조금 했는데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참 우리 아이가 아름답고 예쁘네요. 남기셨어요. 네, 역시 보물 같은 우리 자녀들이죠. 4530번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편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더욱 은혜로운 방송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네요. 아멘. 저도 잠시 창밖으로 다시 한번 노을을 조금 봤는데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0288번님, 부족한 저에게 참 아름다운 세상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오늘의 정답 이쯤에서 발표할게요. 오늘의 빛나는 인사는요. 1번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고 또 그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두 분의 당첨자 선정했어요. 7700번님, 8334번님 축하드립니다. 7700님, 8334번님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귀하신 친구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신이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악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늘 기쁘다. 했습니다.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3호곡 함께 하셨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찬양은 트로바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연이어서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님 지으신 세상, 창조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많은 분들 고백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5624번님,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제게 베푸신 그 풍성함이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찬양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7698번님, 퇴근 중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9720번님은요.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아름다운 각기 매력을 품고 있는 꽃들을 볼 때마다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네, 아마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470번님, 하나님 만드신 세상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푸른 하늘, 작은 뭉게구름, 작은 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믿음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저도 그렇게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남수정님은요, 운전 중인데요, 잠시 멈추어서 문자 보냅니다. 주님 주신 세계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이 참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소개합니다. 유용한의 음성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함께 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 목요일 이 시간은요,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함께 할게요. 풍경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2월 한 달간 보내면서 졸업식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셨죠. 그래서 오늘은 어릴 적 나의 졸업식 날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귀했고 추억들로 남아있는 나의 학창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헤어짐이 아쉽기만 했던 그날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참 많은 사진을 찍기도 했던 그날인데요. 또 가족들의 축하를 받았던 그날. 함께하고 앞길, 그래로 미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그날. 학창시절 이후에도요, 지금까지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함께 부르실 찬양은 바로 이 곡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지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그 영원한 사랑을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이에요. 2162번님 극동방송 애청자예요. 처음으로 빛나는 당신에게 참여하는데요. 디스코와 협착증으로 인해서 거의 누워 지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한 찬송 들으며 아파도 주님 주신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을 함께 하셨고요. 4130번님은요. 산을 보니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서 산머리가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 있네요. 퇴근하는 길 눈앞에 기쁨의 자리로 펼쳐져 있어요. 함께 나눠주셨어요. 퇴근길에 오늘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주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참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이 저녁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끝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보흥한국 신거지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